This is another Jazz Best Production. Just not like me. I'm going crazy. Sing it. Oh, 너와 길을 걷는 것, 너와 맛있는 걸 먹는 것, 말 다툼하는 것 모두 너무 좋아 지금은. 내가 울줄 말을 생각하면 더 I love you. 너의 예쁜 미소들이 you. 난 웃음 짓게 돼. Yeah, 네 생각에 차고 네 생각에 깨니 동생에게도 샌내게 돼. 이런 내맘 말아줄래. 이제 내게 기대 기대 기대. Beautiful my love. Love, love, 너만 보면 you, 마냥 you. Baby 나도 몰래 내 입에선 calling you. 내 맘이 왜 이래 이래 이래. Beautiful my love, love, love, 너만 보면 you, 마냥 you. Baby 오늘 보고 내 또 봐도 think for you. Yeah. Oh,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 거. Oh,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내 거. 사춘기 때려 바꿔놨어. 속전부 탈론났어. I feel so hot hot hot. 심장을 달궈놨어. Yeah. 이제 너 말고는 다 뒷전 결혼까 싶어 하지 뭐. 남다리 널 아닌 연과 깊어가 아닌 이제 내게 기대 기대 기대, 기대, 기대, 기대. Beautiful my love, love, love. 너만 보면 you, 마냥 you. Baby 나도 몰래 내 입에선 calling you. 내 맘이 왜 이래. I wanna tell you, 진짜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. 너와 있을 땐 시간이 빨라 너무 겁이 나. 내가 대체 왜 이럴까 웃음이 실실 나. 내 맘도 사랑도 더 커져가 you feel now. 이제 내게 기대 기대 기대. Beautiful my love. Love, 너만 보면 you, 마냥 you. Baby 나도 몰래 내 입에선 calling you. 내 맘이 왜 이래 이래 이래. Beautiful my love, love, love, love. 너만 보면 you, 마냥 you. Baby 오늘 보고 내 또 봐도 think for you. Yeah. I like it, I like it. 그래 대답해. I like it, I like it. 그래 대답해. Like it, like it. 내가 대답.